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에 언제나 내가 있어 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싶은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 다시 사랑이 지나라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기 행복하기